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율법이 선포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먼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12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봤는데 계속 보면 이제 19절부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 3장이 끝나면서 또 4장부터는 그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음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나 이방인인 우리가 더 낫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에서 다시금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율법의 한계성을 설명하고 또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율법은 인생들 모두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네. 인생들은 모두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율법이 선포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구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헬라인이 이방인의 대표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대인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율법은 확실히 선언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즉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으니 어찌 그런 능력을 어떤 인생이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생은 죄 아래서 벗어날 능력을 가지지 못했음을 누구나 다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다 죄 아래에 있게 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생활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또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인생들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없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사실들은 율법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생의 관계에서 없는 존재, 우리 인생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어 말씀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의인도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과 선을 행하는 자는 사실 그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의인은 그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고 또 선을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도 선을 행하는 자도 또 동일하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자도 없게 되고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율법이 보는 인생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생들 가운데는 의인도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음을 율법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잘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잘 적용을 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율법에 그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인생들이 다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치우쳐 그렇게 말씀했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인생들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성이요 동시에 율법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모두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처럼 다 거짓된 존재요 9절 말씀처럼 다 죄 아래 있는 존재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무익함과 죄와 거짓에 치우쳤다는 것을 율법이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의인도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행하는 자도 없다고 선포했으니 잘못된 부분으로 다 치우친 삶을 살고 있다는 선포는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하게 비춰집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죄인들과의 구별된 삶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균형 잡힌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되 죄인들은 그렇지 않고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론은 오늘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의인인 사람은 하나도 없음에 사람이 받을 일은 진노뿐이니 과연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율법 아래서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임으로 행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일일 뿐인 것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또 율법을 부정하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고 선도 많은데 율법이 그렇게 주장할 뿐이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인가?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은데 그 율법이 그렇게 만들었고 또 율법 때문에 거짓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율법 때문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 볼 줄 알게 되었고 아무래도 율법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고 또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도 그 충분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준 고마운 선생님이시지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율법 때문에 매여서 시험들 일도 없겠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역할들을 잘 이해하면서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생활하면 전혀 문제없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칠 때마다 정말 새로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함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율법에 매여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주 앞에 찾아 나가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스스로가 거짓된 존재인지 또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인지 치우쳐 무익하게 된 존재인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싸우니 주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더욱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죄 백성들을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